wanna play, girl? No more games. Now it's over. 언제까지 넌 속일 수 있다 생각하니 어쩌다 네가 놓아 둔 터따위 넌 밟았니 따뜻했던 불안했던 너의 그 마음 갇혀버렸어 벌써 baby 피할 수 없어 이제 lady 언제나 주춰버린 우리 시선 네 옆에 있는 어리둥절한 남자 모여지마 소림조차 없는 걸음 나를 피해지는 마 이제 won't stop won't stop 미천이 나 한 명이 어이없어 나 헝클어뜨린 머릿결 부러진 셔츠가 말해 들켜버린 연기에 손을 떨어 넌 또다시 속으면 안돼 내게서 벗어나야 해 baby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던 거야 당당했던 네 모습은 어디다 속감 두고 뭐 자꾸 눈물만 너의 말 전부 네가 짜놓은 세리오 미친 나는 오가 난 웃을 수 없는 이 스토리 넌 속상하긴 하니 baby 너 힘겨웠던 건 넌 몰라 세상 어디에도 담은 없어 네가 꿈꾸는 저 사각지대는 없을 텐데 난 알아 숨지만 눈빛 속에 너를 모르는 척하지마 이젠 won't stop won't stop 미천이 난 한 명이 어이없어 난 헝클어뜨린 머릿결 부러진 셔츠가 말해 들켜버린 연기에 손을 떨어 넌 또다시 속으면 안돼 내게서 벗어나야 해 baby 돌이킬 수 없어 끝낼 수도 없어 네가 한 행동 하나하나 놔둬라 품이 용서가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난 네 흔들리는 눈빛이 내 맘을 흔들어 now what 미쳐 수도 있어 제발 help me 돌이킬 수 없어 끝낼 수도 없어 너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어 극복해 함께 돌이킬 수 없어 끝낼 수도 없어